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.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밤이야.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. 밤이 되면 서둘러 내 일로 가고 싶어. 수많은 소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던 아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겨우 내가 되려고 왔던 걸까. 어린 날 내 맘엔 영원히 가물지 않는 바다가 있었지. 이제는 흔적만이 남아 희미한 그곳에 소리와 머리 위로 선선히 부는 바람 파도가 되어 어디로든 달려가고 싶어. 작은 두려움 아래 천천히 두 눈을 뜨면 세상은 그렇게 모든 순간 선물이 되고 숱하게 의심하던 나는 그제야 나에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. 선 너머의 기억이 나를 지는 날들도 있겠지. 다시 헤매일지라도 돌아오는 길을 알아.